옆에 서 있을 때 위태로워 자연스런 긴장이 좋아 투명한 내 맘을 넌 다 알아 Take it all Take it all 너 뒤에서 안고 있을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달콤한 세계로 데려가줘 Here we go Domino. 툭하고 나를 건드리며 하고 숨을 뱉어주면 난 한순간에 넘어지지 like a domino 차례대로 쓰러지는 이 기분은 고발인 notes 한 방에 난 넘어가지 like a domino 넘어가지 like a domino 내게로 손을 넘어 안겨줘 난 넘어질 수 있어 넌 날 꽉 잡고 있어주면 돼 Here we go Here we go 흐르는 기운보다 그런 진 와르르 넘어져 손꼽히지 들었던 나다 하지 감정의 loop 너의 손끝은 나의 달라지고 이쯤이면 더더더 No more more more 말해 뭐해 넘어져라 내 쪽으로 시작과 끝에 네가 있어 이제 멈추는 게 난 힘들어도 I'm trying to hold on 날 못 방비 상태로 만들어 I can't fight it 내 모든 건 널 따라서 움직여 I feel like 3, 2, 1 Domino 툭하고 나를 건드리며 하고 숨을 뱉어주면 난 한순간에 넘어지지 like a domino 이 기분은 nobody knows 한 방에 난 넘어가지 like a domino 넘어가지 like a domino 내 손을 꼭 잡아 있어 놓지 마라 내 뒤에서 안아 넌 날 끌어당겨 domino 나를 건드려줘 이미 나는 너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왔어 like a domino 차례대로 쓰러지는 내 기분은 kiss the sky 계속해서 넘어